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불러서 자기와 함께 하게 하고 또 동시에 보내어 우리를 보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전도라고 했는데, 전도와 이 귀신 내쫓는 사역, 이것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뒤에 부분 있잖아. 예수님이 보내신다,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기본 정체성이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우리의 뭐랄까, 이것도 뭐 정체성의 일부죠. 특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보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염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저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더 뭔가 보태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내 인생을 더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보냄 받아진 거고, 보냄 받았다는 것은 보냄 받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는데, 그 보냄 받은 사람의 그 삶의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질 때까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면 여기까지가 나의 운명이구나 받아들여야죠. 여기까지 살라나 보다. 나를 오래 살게 하시면 오래 살게 하시는 하나의 뜻인 거고, 그 하나 오래 삶을 통해서 나는 또 뭔가를 나타내야 되는가, 이것을 늘 우리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언제 죽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자는 보낸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취하실 겁니다. 다시 돌아와라. 그럼 우리는 내려놓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제가 계속 이스라엘 좀 이 자원봉사 좀 가고 좀 그래라 몇 명 권면을 했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거기 위험하잖아요. 이 얘기예요. 네? 폭탄 터지고 그러는데. 저도 거기에 있었는데 뭐 안 죽을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 죽을 사람은 죽고 그런 겁니다. 내가 죽을 사람 되면 뭐 가야죠 뭐. 여러분 계속 살고 싶어요 여기 이 세상에서? 그러면 신자인가 의심을 좀 해봐야 돼.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언젠가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세상이고 사라질 세상입니다. 물론 그 사라진다는 것이 뭐 이 존재 자체가 다 없어지고 막 자연이 다 파괴되고 뭐 이런 게 존재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 가치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사실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보다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왜 못 가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 날 보내신 거니까. 그런 자기의 어떤 정체성, 그걸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신앙의 그 시작. 지난주도 계속 얘기하고 지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를 깨닫고 이해하는 데부터 주관적인, 이거 잘 설명해야 돼. 주관적인 그 참된 신앙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뭔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은 다 달라요. 하지만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를 깨닫는 그 시간부터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게 뭐야? 아니래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네, 부른 다음에 항상 하시는 일이 뭐야? 가게 하는 거, 보내는 일을 같이 하시는 거 하나님,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로 가서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과 그 부르신 그분은 나를 또한 보내시는 분이다라는 이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주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요. 이렇게 봐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하겠다. 이거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네가 너희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가서 열매 맺게 할 거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을 수 있게 내가 만들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자의 삶이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의존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성경의 요구들을 말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거는 제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해, 나처럼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못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네. 성경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거,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다 이뤄가는 거 아직 너무 멀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 때 그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아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나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뭐 아내는 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목사인데 참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성탄절 시즌이 되니까 이제 우리 보인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성탄절이니까 산타크로스에게 이제 선물을 이렇게 부모님이 몰래 갖다 주면 이제 애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더러 선물 좀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몰래 저희한테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알림장에. 나도 진짜 이제 알림장 받는 부모가 됐어.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잠깐 생각했거든요. 이게 신자가 자녀한테 산타크로스에 대한 그 이야기와 그 내용 있잖아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안 주고 착한 일을 하는 애한테 선물을 줘. 라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맞냐 아니냐라는 고민이 사실 들었어요. 왜냐면 아닌 것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사람한테 상 주고 못한 사람에 벌 주는, 못한 사람에게는 신경 안 쓰는 그거를 보인이한테 뭐 물론 잘 알아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가르쳐 줘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약간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랑도 얘기했다가 그냥 뭐 애긴데 그리고 다들 그냥 그렇게 하는데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선물을 사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뭐 하나님께서 뭐 뜻이 있으셔 그렇게 하셨는지 보윤이가 아팠어.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네. 일주일 동안 일산에 있으면서 그 산타 크로스 그 행사에 참여를 못해서 뭐 선물도 그냥 거기에 지금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나고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25일날 우리 아내의 심부름을 하러 나갔다가, 네, 심부름하는 남자입니다. 아내 말 잘 듣네. 심부름하러 나갔다가 이제 제가 존경하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진행하시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그런 그 뭐야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럼 한번 영어 좀 들을 수 있는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서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 기독교인 가정이 산타크로스를 가르쳐도 자녀에게 가르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질문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한테. 근데 그거의 대답이었거든요. 뭐 아무튼 내가 지금 다 기억나지 않지만 중요한 건 그거 이게 요점은 그거예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신자의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산타크로스를 가르칠 수 있냐? 성탄절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그날에 어떻게 산타크로스를 가르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 제 마음에 딱 꽂힌 게 뭐냐면 산타크로스는 결국 종교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관점으로 어떤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거 그 종교를 가르쳐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자랑과 못함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 사랑의 방식이 어떤 좋은 걸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방식은 항상 그렇게 사랑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그거를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부과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이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아 정말 그렇지. 내가 왜 생각을 거기까지만 하고 그랬을까? 나는 그 마음이 딱 들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명색이 부모로서 이렇게 자식한테 정말 근데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생각하는 부분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성경이 요구 성경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 내 안에 많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분이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신다는 거 그게 너무나 고맙더라고. 나랑 뭐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만난 적도 없고 책으로만 보고 영상으로만 봤지 그렇게 일면일식이 없어도 너무나 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역시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구나. 저는 이거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나 이런 것도 생각 안 했단 말이야. 근데 뭐가 나를 회개하는 대로 이끌어 갑니까? 결국 그분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는 자리로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주도해서 가십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응하면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한계라는 것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진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감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 안에서 일하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고 우주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사실 감각한다는 것 자체도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그 감각으로 느낄 수가 있고 이해 머리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거 진리라는 것은 뭔가 감각하기가 너무 힘든 어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뢰되어지고 그런데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복음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뭐라고 해서 나와 예수님이 연결되었다는 거. 예? 그래서 그 연결 때문에 내가 모든 신앙의 축복을 누린 자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죠. 근데 말씀 여러분들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얼마나 크게 자기 자신에게 와닿냐는 거예요. 사실 별로 크게 와닿지가 않은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신앙은 내가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고 이것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크다는 거, 그거를 항상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큰 신앙이 알려지는 방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야. 1년 내내 큐티하자고 했는데 결국 큐티한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포기하지 않고 저는 얘기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인생과 우주와 하나님과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결국은 뭘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흔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 어떤 신앙에 추구하는 내용은 두 가지로 갈려져요.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대략.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모여서 뭘 해야 되냐 이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는 크게 큰 두 흐름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 흐름은 뭐냐면 개인 구원. 그러니까 어떤 영혼을 구원해서 이 사람 천국 가게 만드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기독교의 분파가 있습니다. 기독교 그 성향들이 있어요. 약간 이런 보수 기독교들이 많이 갖는 접근인데 한 영혼이 죽을 영혼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 전도 전도해야 된다. 이거의 강조점이 강한 그런 어떤 그런 기독교인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약간 우리 교회도 그쪽에 많이 속해 있죠. 그리고 어떤 한 그 부류에서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어떤 유익을 주고 세상에 뭐 소위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기독교 신앙의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정치도 하고 그렇죠? 기독당도 있잖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이쪽은 그런 거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다. 개인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각 전도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이제 살펴보고 이 길도 아니고 이 길도 아니고 이 중도의 길, 네. 그냥 모르겠어.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참된 성경의 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라면 참된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고 바로 교회라는 그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개혁주의 전통이라는 그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구원도 아니고 사회 전반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건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개인의 어떤 변화와 개인의 구원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변화와 역사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이 국교화가 됐던 유일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정치에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스포츠 뭐 예술 이런 데 참여해서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기독교 가정이 달랐어요. 기독교 가정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그 가정 안에서 서로를 대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세상과 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이렇게 뭔가 얘네들은 다르다 하고 하면서 기독교인들과 이렇게 접촉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아, 이들이 뭔가 다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그걸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기독교가 퍼져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개인 영혼 구원을 위한 어떤 그것도 아니었고, 그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위해서 함께 있었던 거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까? 어떤 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실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라고요? 그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권세를 갖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개인 영혼 구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뭔지 좀 보겠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거, 여러분들 14절에 보면 또 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이야기가, 이 전도도 하며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 1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1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여기 전파하다라는 단어랑 여기 전도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했던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그 복음은 뭐냐? 15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지금 이 세상과는 다른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있잖아요. 예? 경쟁사회, 양육강식의 사회에 가진 사람이 더 갖고 못 가진 사람은 계속 못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그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기존의 세상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 기대, 바램, 그것과는 다른 어떤 길이 있다, 다른 나라가 있다 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의 삶만이 전부이고 현실이다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늘 그러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위해서 사니까 나도 당연히 그걸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공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과 행복 쫓아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그걸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의 성공과 인간의 행복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악함을 보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에 나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그게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방법이고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결국은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축복보다 어떤 행복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과 예수님을 바꾸지 않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건 항상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네, 12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자,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렇죠?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따라서 울고 웃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나라인데 다 나를 위해서 내 행복과 내 잘됨과 내 안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란 말이야. 그것과 다른 나라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고 여전히 나 때문에 울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갑니까? 보세요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거꾸리 뜨림을 당하고 내가 죽는 길, 내가 손해보는 길, 내가 망하는 그 길로 가게 돼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란 게 단순히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고 내 바람과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초점과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자리로 가게 되고 내가 죽는 자리로 가는데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믿고 그 길을 끝끝내 가게 되는 거,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믿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난 잘하고 있냐? 목사는 잘하고 있냐? 넌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날 열받게 하면 나도 열받고, 네. 그거에 따라서 또 복수하고 싶고, 이게 여전히 저더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만져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그런 우리를 만져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손해를 통해서 그런 수고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뭐예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있던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고 내가 당해서 상대가 너희들이 살아난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이 복음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함께 구질구질하고 함께 손해보고 함께 낮아지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뭘 이루려고요? 상대방을 살리려고 누군가를 살리려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우리가 그 전도 전략을 좀 바꿨어요. 뭐 수위랑만 얘기한 거지만 전도 전략을 어떻게 바꿨냐면 여러분들이 각 순이 이제 배정될 거 아닙니까? 순이 배정되면 그 순에서 한 사람씩 전도할 대상자를 찾아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고 전도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리랑 정표랑 여기 유림이랑 태호가 순이라면 아리가 먼저 자기 전도 대상자를 내놓는 거야. 내 친구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졸고 그러면 이제 딴 사람들 자기 전도할 대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교회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이 친구를 잘 보살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까? 내 역할은 뭘까?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해서 함께 전도를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완료됐다. 그럼 이제 준철이 친구로 가는 거지. 준철이의 친구. 이렇게. 준철이 친구가 끝나면 이제 유리미의 친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따로따로 해온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이 세상과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알려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것과 이게 바로 연결돼서 이어지는 같은 맥락에 있는 그 우리의 할 일이 뭐냐면 바로 귀신을 내어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권세를 여러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건 뭘까요? 막 정신 이상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막 축사해가지고 하는 걸까? 그게 아닙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의 특징은 이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마가복음이라는 문맥에서. 자,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늘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귀신은 뭐하는 존재라고요? 귀신의 들린 상태가 뭐야? 예수님과 내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예수님은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귀신 들린 상태인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지금 이게 회당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7절을 가보세요. 5장 7절. 마가복음 5장 7절 가보세요. 자, 7절 읽기 전에 조금만 앞으로 가서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를 만난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결국 귀신 들린 상태란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나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요? 나는 지금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설교도 듣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네?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네? 꼭 그렇지만 않아요,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까 이 귀신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회당이었단 말이에요.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찬양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설교 듣는 곳이야. 헌금하는 곳이고 누군가 구제하는 곳이란 말이야. 오늘날 교회가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회당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회당 안에 그렇게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요? 그 모든 종교적인 활동들을 예수님과 상관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이 활동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된다는 걸 얘기해요. 복음이란 게 뭐라고 했어? 복음이 예수님이 주 되신 걸 전한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전한다고 했잖아.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왕되심이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노래방을 가든 PC방을 가든 뭘 하든지 결혼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면서 왕이 되셔서 내가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가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내 삶의 영역은 귀신에게 들려 있는 거야. 이미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그 귀신을 내어쫓는 그 권세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너무나 필요해요. 왜요?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니까. 그럼 말해주고 말해줘도 문제는 뭐야? 우리는? 그걸 할 힘이 없다는 게 문제죠. 저도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약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한 영들, 그거에 대한 싸움이래요. 근데 이게 막 무슨 그래서 막 신비한 어떤 세계와의 막 흔히 얘기하는 영적 전투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앞에 이 6장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 그 이 맥락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이 어떻게 작용돼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데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얘기한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 어떻게 종과 상전이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 사실이 어떻게 부모와 아니 그 종과 왕 이 상전이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그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란 것은 그거예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냥 내 기분대로 혹은 세상이 정해주는 어떤 규정 있잖아요. 뭐 남자는 왕이야. 아 여자는 뭐 이거 뭐 혹은 지금처럼 그냥 뭐 여자도 똑같고 남자도 똑같아. 세상이 정해주거나 내가 좋은 걸 선택하는 그런 거가 뭐라 그런 것이 귀신에게 달려 있는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뭘 해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싫죠 또. 그렇죠? 복종하래 복종.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래. 싫어요 우리는요. 하기 싫습니다. 이런 얼굴이 여자들 눈에 팍팍 뜹니다. 제가 이거 갖고 우리 아내하고 가정예배 때 한번 설교했다가 아내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좋은 아내도 그래. 그렇죠?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뭐라고 해요? 남편들아 너희는 너희 아내의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바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의 주 되심이 그리고 그분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기준이 되면서 그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세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거를 같이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보냄받아서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 그리고 이제 가로치고 병자를 고친 것, 이것까지인데, 그렇죠?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도 뭡니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며 아버지와 아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만들어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 삶과 예수님을 인해서 보냄받는 이 삶은, 네,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네. 사실, 네, 저도 이게 어디부터 우리가 잘못되어 있고 또 얼마나 어떤 것을 고쳐야 되고 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배워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막막하긴 합니다. 네. 좋은 리더라면 확실한 어떤 딱 보여주고 갈 텐데 그렇게 못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그 방법과 그 요구를 따라서 우리들이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보는 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2016년도 15년도를 마무리하고 2016년도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소원은 뭡니까? 어떤 소원을 갖고 계세요? 내년도는 뭔가 해보겠다, 뭔가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걸 갖기 전에 뭘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걸 확인하세요. 내가 누구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인 나는 뭘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마땅히 할 그 일을 소원으로 갖고 소망하고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신자는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자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31일 날 저녁에 모일 거고 감사 기도 드릴 거고 그리고 2016년도 새해를 또한 그런 주님의 소망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